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사랑의 계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리종호 작곡인 가요 사랑의 계절은 주체 83, 1994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을 만풍년의 기쁨 넘치는 인민의 락원으로 꽃피워 가시는 길에 바치신 혼신의 자옥자옥을 가슴 뜨겁게 노래한 성가입니다. 노래는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친오보이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 이 땅에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어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상을 음악예술적으로 훌륭하게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 땅의 바뀌어지는 봄, 여름, 가을은 인민을 위한 위대한 혼신의 낮과 밤으로 이어진 사랑의 계절이라는 것을 특색 있게 보여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사회주의 농촌이 황금 물결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명 깊게 그리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의 이러한 사상적 내용은 친근하면서도 밝게 울리는 선율 형상으로 해서 훌륭히 담보되고 있습니다. 노래는 라네림 대조의 이 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첫째 부분에서는 사회주의 농촌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꾸려주시기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끝없이 걷고 걸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민들의 감사의 마음을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둘째 부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사상 감정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래되고 있습니다. 노래 사랑의 계절은 손율의 생신한 감과 미를 한껏 덧구고 우아한 맛을 살리는 데 변음과 외절을 특색 있게 이용하고 있으며 리듬적 측면에서도 통속적이고 단조롭지 않게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손율을 듣고 쉽게 이해하며 인차 따라 부를 수 있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수령님 용도 모셨던 그날 다음 순서로 노래 내 나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재작사 김휙 작곡인 노래 내 나라는 주체 45, 1956년에 창작된 소중 가요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모신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우리 민의 크나큰 용의와 자부심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행복에 꽃피우는 아름다운 내 나라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랑, 통일된 조국에서 오보이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천만년 길이 살아가려는 우리 민들의 졸졸한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부드럽고 류창하면서도 열정적이며 환희적인 정서로 위대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분의 3박자와 4분의 4박자의 불규칙적인 교체박자로 이루어진 선율은 인민들의 환희찬 감정을 생동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 내 나라는 우리 민들이 지니고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뜨겁고도 진실하게 형상한 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